생각 없이 그냥 spending every day 잔을 채워 너는 껍질 섞어 두 하루 지난 brown hour out of here 하루 끝 피디 감성으로 update Algorithm 타고 탐켜링 화면 속 비치는 너는 왜 다들 즐거 보여 다시 fall in love 거문하면서 나는 한숨 쉬어 이미 지루해 지루해 별일 없는 게 좋지만 지금 나는 일 한 번 해봐 알게 뭐야 떨어지고 있어 하루에 hey. 불안함 일도 없이 날아가는 게 뻔 그룹만 해볼 있는 태야 보거든 너무 멋진 내 집인데 뛰어보는 눈들이 많아 달렸던 기도 걸어 뿡 액세는 뿡뿡뿡 더 세게 밟아 말리지만 나는 달려 어린 아이같이 나를 살고 봐 뻔한 드라마 뻘은 내 미래 꽃밭 그럼에도 달리겠어 우주로 달래 어른이든 나는 더 멀고 지루해 지루해 별일 없는 게 좋지만 지금 많은 일 한번 해봐 알게 뭐야 떨어지고 있어 하루에 불안함 일도 없이 날아가는 게 뻔 그룹만 해볼 애도 돼야 뭔가를 너무 멋진 내 집인데 색이 바래져도 크게 집어쳐 모두 다 버릴까 터져버린 바퀴처럼 갈아 끼는데 움츠려 들었던 몸을 덮여 기지개 잡혀 그 숨을 줄여 묶였던 발끝에 줄을 끊어 수십 명 함수 아! 곧바로 던져 Fly!